없이 흘러서 간다. 저 넓은 바다로 저 깊은 바다를 채울 때까지 흘러간다. 세월이 흘러서 간다. 덧없이 흘러서 간다. 어디로 가는 건지 저 혼자 가면 되지. 나까지 등도 밀고 간다. 아까운 건 없는데 아쉬운 것 딱 하나. 못다 지다 말고 숨고르는 너들이 눈물을 자꾸 부추긴다. 부추긴다.